짙은 이 밤의 끝 점점 더 희미해져 멀어져가 하얗게 달아 빛났던 그때를 네가 사라진 어둠에 갇혀 홀로 남겨진 날들 끊임없이 울려 내 맘에 널 향한 소리 반쯤의 알이 yeah. 흐린 시간 넘어 손을 뻗어 품 안에 널 안을래 Oh but I know 이미 가장해져버린 나란 걸 너의 숨소리 내 주위를 맴도는 걸 이 밤 가득 밀려오는 내 알이 이제는 문밖에 손을 부르는 이 순간 I want you to love me now I want you to love me now I want you to love me now oh, oh, yeah. Yeah, yeah. Yeah. 널 외치고 불러 love me now come love me now 조식듯한 oh. 심장이 love me love me love me 스드는 힘의 알이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love me love me now 다시 love me love me now Yeah, yeah. 겁이 나 네가 자꾸 생각나 길을 걷다 우연히 네 향기가 또다시 너를 찾아 비가 내려와 그대로 내려가 yeah, yeah. 너와 입을 맞추던 길 이제는 도라니 널로 몰아치는 깊은 한숨에 점점 짙어진 널 향한 울림 잠든 기억 넘어 발을 디뎌 희미한 널 잡을래 Oh but I know 이미 가장 늦어버린 나란 걸 너의 숨소리 내 주위를 맴도는 걸 이 밤 가득 밀려오는 메아리 이제는 뭔가 계속 널 부르는 이 순간 I want you to love me now I want you to love me now I want you to love me now Yeah, yeah I want you to love me now Oh, oh, yeah Yeah, yeah 널 외치고 불러 Love me now Love me now 조식듯한 심장이 Love me, love me, love me 스드는 힘의 알이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love me, love me now Please come love me once again Oh God, 우리 아마 돌이킬 수 없어도 서로의 거리 좁아지기 힘들어도 하염없이 돌고 도는 너란 꿈 그 소리 따라 너를 찾아가 지금처럼 I want you to love me now I want you to love me now I want you to love me now Love me, love me now.